Conversation 3.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성희와 유진이가 우체국 앞에서 만났습니다. 유진 씨, 편지 붙이러 오셨어요? 네, 친구 생일이라서 생일 카드 붙이러 왔어요. 친구들한테 자주 연락하세요? 네, 전화도 하고 컴퓨터로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요. 성희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숙제도 하고 그래요. 이번 주말엔 무슨 계획이 있어요? 글쎄요. 과 친구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갈까 해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오셨어요? 편지 붙이러 오셨어요? 유진 씨, 편지 붙이러 오셨어요? 붙이러 왔어요. 생일 카드 붙이러 왔어요. 친구 생일이라서 생일 카드 붙이러 왔어요. 네, 친구 생일이라서 생일 카드 붙이러 왔어요. 자주 연락하세요? 친구들한테 자주 연락하세요? 보내고 그래요.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요. 컴퓨터로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요. 전화도 하고 컴퓨터로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요. 네, 전화도 하고 컴퓨터로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요. 뭐 하세요? 보통 뭐 하세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성희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그래요. 숙제도 하고 그래요. 영화도 보고 숙제도 하고 그래요.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숙제도 하고 그래요.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주말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이번 주말엔 무슨 계획이 있어요? 글쎄요. 놀러 갈까 해요. 바닷가에 놀러 갈까 해요.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갈까 해요. 과 친구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갈까 해요.